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터넷 토론에 김정은 장군과 오늘의 조선 참가자들이 10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이번 토론에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주석학하와 김정일 영도자각하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 그분들의 사상과 위협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비범한 영도력을 다시금 높이 찬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도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주체조선의 막강한 군사적 위력과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현대적인 거리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이 모든 것은 조선을 가장 존엄 높은 나라로, 조선인민을 가장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김정은 각하의 선근정치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가져온 응당한 결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올해 8월 백두산 지구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이 성대히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 자주화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김정은 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